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제주 공항에 착륙하다가 불타버렸던 사고 비행기. 이 비행기의 음성 기록 장치가 공개됐습니다. 사고 당시 기장과 부기장 사이에 긴박하게 오갔던 이야기들이 하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던데요. 보통 사람들이 읽어봐서는 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한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투로 어떤 말을 했다는 것. 자, 그러고 보면 이 음성 기록 장치 참 괜찮은 기계죠. 그런데요, 절대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상습적으로 시치미를 때는 이 시대의 오리발들, 그리고요 또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말만 퍼뜨리는 이 시대의 책략가들에게 이 음성 기록 장치 달아주면 여러분 어떨까요? By the way that 역시 여러분이 많이 신청해 주시는 곡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좋죠? Love is all around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중에서 What, What, What이 불렀습니다. 하이틀의 이금란 씨, 안은경 씨, 그리고 경기도 성남 중원구 성남동에서 홍은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유원태 씨, 그리고 전민규 학생, 대구의 배정현 씨, 남상근 씨, 한정윤 씨, 황우일 씨, 정말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저도 반갑고요. 황우일 씨는 벌써 가을이라고 이번 가을에 꼭 읽어야 할 책을 100권을 하이텔로 적어주셨어요. 굉장히 그거 옮기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안 읽은 책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한번 골라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책들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속의 장면은 로키 1편에서 마지막 부분에 로키와 아폴로가 사각의 링에서 싸울 때입니다. 잔잔하고 애잔한 바이올린 소리가 심금을 울리면서 로키의 인간 승리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하면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백성욱 학생이 엽서를 보내셨는데요. 아마 지금 고3이라는 것이 이 로키 1편의 마지막 부분을 더욱더 떠올리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 곡 띄워드리고 싶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아주 좋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Rocky's Reward.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을 하게 됐죠? 볼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장난스러웠던 만남보다 더 긴 여운. 볼리그램이 전하는 음악 청첩장.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볼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저희 소중한 친구 박지영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강원도 강릉교율동에서 어린왕자라고 하면서 엽서를 두 장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선곡 잘한 것 같죠? When a man loves a woman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중에서 퍼시 슬레이즈의 음성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새 영화 시간에 이 영화 소개해 주셨죠? 저희 선배님들이요. 자, 이 영화.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두 딸과 함께 사는 마이클과 앨리스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자, 마이클과 앨리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게 없는 부부죠. 하지만 이들 부부의 화목한 집안에 어두운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마이클이 항공사 파일럿이기 때문에 외국 출장이 잦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한 모금 한 모금씩 하던 술이 어느새 위험 수위에 다다라서 알코올 중독의 기미를 보입니다. 그러자 행복했던 이 가정은 위기 상황에 빠집니다. 앨리스의 주정은 점점 심해지고 이해심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마이클도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 영화치고는 보기 드물게 눈물샘을 자극하는 멜로드라마죠. 이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When a man loves a woman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무너져가는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그 가정을 지키려는 부부의 처절한 사랑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인 앨리스 역에는 맥라이언, 그리고 남편 마이클 역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앤디 가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앤디 가르시아의 매력이 가장 돋보이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고요. 앤디 가르시아의 매력이다 하면 글쎄요 뭐랄까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착한 사람이구나. 이런 연민 섞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죠. 물론 그런 그만의 매력이 다른 스타들이 갖고 있는 그 파워풀한 카리스마를 따라잡지 못해서 종종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비극. 비극은 운명적인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이끌려가는 것. 그런 것이 비극이라면 앤디 가르시아가 영화 속에서 맡았던 역할들은 상당히 비극적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캐릭터의 해피엔딩을 기대하면서 앤디 가르시아의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얘기 계속하죠. When a man loves a woman, 남자가 사랑할 때 메인 타이틀 됐습니다. 키슬롭스키 감독과 함께 늘 콤비로 이루던 음악가죠. 즈베그니 프라이스너의 음악입니다. 가수 비그니 프라이스너의 그 기존의 음악들을 생각하면 전혀 분위기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화 When a Man Loves a Woman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자, 앤디 가르시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순수한 미국계는 아닙니다. 1956년 쿠바 하바나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5살 때니까 쿠바의 미사일 위기가 일어나기 전 그때 미국의 플로리다로 전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뒤 앤디 가르시아는 마이애미에 있는 플로리다 국제대학을 졸업했지만 모든 쿠바계 이민들처럼 그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연기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방극단에서 연기 생활을 하다가 70년대 후반 더 큰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옵니다. 그러다가 TV 시리즈인 힐 스트리트 블루즈와 미니 시리즈 지상에서 영원으로 등등에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무대, 뭐 코미디 하우스 같은 야간 무대에도 쓰기도 했죠. 그런 그가 영화에 처음 출연한 것은 83년이었습니다. Blue Skies Again, The Mean Season, 8 Million's Way to Die. 이런 영화였는데요. 여러분 제목 들어보셨어요? 이 우리도 제목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영화에 출연을 했고 또 사람들의 관심도 전혀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87년에 행운을 잡죠.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언터처블스에 캐스팅됩니다. 알카포네를 잡기 위한 FBI 특공대의 얘기를 그린 영화였는데요. 여기서 앤디 가르시아는 케빈 코스트너의 특공대에 참여하는 경찰학교 출신의 신참 경찰이었죠. 뭐 케빈 코스트너니 로버트 드니로니 숀 코너리 같은 대스타들과 공연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은 못 끌었지만 헐리우드 관계자들은 이 영화 때문에 처음으로 앤디 가르시아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언터처블스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앤디 가르시아는 이듬해에는 세 편의 영화에 출연합니다. 아메리칸 룰렛이라는 영화에서는 암살자에게 쫓기는 중남미 국가의 망명객 역할을 맡았는데요. 아마도 그가 쿠바 이민이라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또 라틴 아메리카판 죽은 시인의 사회인 Stand and Deliver라는 영화에서는 불량 학생으로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선생님 역을 맡은 사람은 아메리칸 미를 감독하고 주연했던 에드워드 올머스였는데요. 에드워드 올머스는 이 영화에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아주 명연기를 펼칩니다. 하지만 앤디 가르시아로서는 불운한 셈이었죠. 에드워드 올머스의 연기가 너무나 빛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 그늘에 가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fills my head while I still swim with sharks. Everyone needs something. Sometimes they don't know why. But so much could be misunderstood in the blink of an eye. So I take a little bad with the good. It still ain't black and white. You gotta deal with the real. Ooh, living on the edge of the night. Just my life. So you live yours and I'll keep mine. Rolling like a wheel through the city on the edge of the night. And when the black rains down in this cold gray town, I'll be waiting. Living on the Edge of the Night, 이기팝의 노래였죠. 영화 Black Rain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앤디 가르시아가 다시 세인의 주목을 끌게 된 작품이 바로 이 Black Rain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죠. 여기서 그는 마이클 더글라스와 함께 일본 야쿠자 조직의 보스를 일본으로 호송하는 업무를 맡은 형사로 등장합니다. 마이클 더글라스는 아주 와일드한 이미지로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앤디 가르시아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형사였습니다. 게다가 마스다 유사쿠가 연기한 사또 일당에 의해서 주차장에서 일본도로 처참하게 살해되죠. 자, 그러니 이 작품은 분명히 마이클 더글라스와 일본의 다카쿠라켄의 영화였습니다. 앤디 가르시아야 뭐 마이클 더글라스의 극중 분노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배역으로 적격이었던 셈이죠. 특히 그는 유약하고 착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그의 처참한 최후가 관객들이 사또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는데 극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앤디 가르시아가 지금까지 맡아온 역할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년으로 접어들면서 앤디 가르시아는 새로운 도약의 단계를 맞습니다. 마이크 피기스 감독의 유혹은 밤 그림자처럼 인터널 어페어에서 처음으로 주연다운 주연을 맡았죠. 그래서 데스타인 리처드 기어와 연기 대결을 펼칩니다. 경찰청의 감찰반인 레이먼드, 앤디 가르시아는 순찰 경관들 사이에서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데니스 형사, 리처드 기어에게 비리가 있음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죠. 하지만 리처드 기어는 감찰반에 대한 일반 경찰들의 반감과 물질적인 통제력으로 이 경찰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면서 번번이 앤디 가르시아를 괴롭힙니다. 원칙대로만 살아온 엘리트 경찰 앤디 가르시아. 하지만 리처드 기어가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접근하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니까 마침내 그의 억눌렸던 분노는 폭발하고 맙니다. 앤디 가르시아가 잠재력 있는 배우라는 것을 인정받게 한 영화죠. 유혹은 밤 그림자처럼 인터널 어페어 중에서 그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곡 띄워드립니다. 산타나가 연주합니다. Aquamarine. 그림자처럼의 배경음악으로 쓰인 아쿠아마린 산타나의 연주였습니다. 자, 좀 전에 앤디 가르시아가 잠재력 있는 배우로 인정받게 된 것이 바로 이 작품 유혹은 밤 그림자처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남자 주인공의 공식이 있잖아요. 분노하는 선한 사람. 이 공식을 만족시켰던 첫 주연이었던 셈이었어요. 이 영화가. 그리고 같은 해 앤디 가르시아는 연거푸 행운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에 의해서 이탈리아의 기회가 아니면서도 대보 3편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마이클의 누이인 코니의 아들, 그러니까 대보의 조카로 대보의 자리를 양위받는 3대 갓파더로 등장한 거죠. 약간 건들기 있으면서도 그의 숙적인 조이 자자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아주 강인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사촌동생인 소피아의 사랑을 포기하고 냉정한 조직인으로 자리 잡으면서도 소피가 죽었을 때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주 예전의 대부와는 다른 인간적인 모습들이었죠. 자, 이 작품 때문에 더욱 무게를 더한 앤디 가르시아는 이제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환생 데러겐에서 아주 중요한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는 신문기자로 등장해서 엠마 톰슨을 흠모하는데요. 미래에도 그 자신들의 전생을 캐려는 케네스 브래너, 엠마 톰슨 커플에게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죠. 앤디 가르시아가 노인 역을 한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었죠. 자, 그리고 92년에 그는 더스틴 호프만, 지나 데이비스와 함께 공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히어로. 우리나라에서는 Little Big Hero라고 제목이 나왔죠. 여기서 그는 예전의 깔끔한 이미지와는 달리 불황자로 좀 지저분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우연히 비행기 폭발 사고 때 많은 사람을 구한 그 소매치기 더스틴 호프만의 한쪽 구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구한 인물로, 얼굴 없는 천사로 그가 오인받는데요. 매스컴의 그 주도 면밀한 스타 만들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그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천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뉴스 앵커인 지나 데이비스의 사랑을 얻고요. 세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하지만 결국은 죄책감에 빠져들어서 호텔 난간에서 투신 자살을 기도하죠. 참 재미있는 영화였는데요. 히어로, Little Big Hero의 주제가처럼 쓰인 곡 띄워드립니다. Heart of a Hero, 루서 밴드로스입니다. Hero, someone above keeps sending us love. He wants us to love each other. You see, the more we give, the better we live. 요즘 들어 자꾸 자신 없어지는 제게 힘내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중랑구 면목사동에서 최나영 씨가 편지 보내주셨는데요. 자, 최나영 씨께 띄워드렸어요. Heart of a Hero. 좀 힘이 납니까? 루스 밴드러스의 노래, 영화 히어로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에서 앤디 가르시아의 연기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함께 공연했던 더스틴 호프만, 뭐 지나 데이비스 연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려주지 않았나 싶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비디오로만 출시됐죠. 제니퍼 연쇄 살인 사건. 이 영화에서도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작품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기의 선이 굵지 못하다라는 약점이 그의 앞길을 막고 있는 셈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 좀 맹숭맹숭하고 좀 그렇다, 뭐 특별한 특징이 없다라는 느낌이 언뜻 앤디 가르스에게는 드는데요. 어쩌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가 자신에게 걸맞는 영화를 고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팬들 앞에 남자가 사랑할 때 When a Man Loves a Woman으로 다시 나타난 앤디 가르스야.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평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앤디 가르시아 얘기 마치면서요. 제니퍼 연쇄 살인 사건 중에서 허밍 크로스 띄워드릴게요. 영원한 친구들의 모임인 아쉬람과 함께 듣고 싶다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이희진 씨가 신청곡을 띄워주셨는데요. 아쉬람이라는 것은 인도말로 휴식처, 명상처라는 뜻이라고요. 제 허밍 크로스의 분위기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페라 나비 부인 중의 허밍 코러스 띄워드립니다. 제니퍼 연쇄 살인 사건 중에서 허밍 코러스. 참 문득 이 영화의 제목과 이 곡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멈칫했습니다. 나비 부인 중에 허밍 코러스 띄워드렸어요. 서울 강남구 일원 본동의 신정희 씨. 곧 모 방송국 시험이 있는데 제가 치려고 합니다. 운이 따랐으면 좋겠네요 하는 엽서를 보내주셨는데 혹시 제 후배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희 MBC에서도 요즘에 신입사원 모집을 하거든요. TV를 통해서 그 신입사원 모집한다는 그 광고를 보면서 야, 이번에 나도 후배가 생기는구나. 들어오면 술 한 잔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먼저 들더라고요. 자, 신정희 씨 만약에 들어오면요. 제가 술 사겠습니다. 신정희 씨께 띄워드릴게요. MBC 드라마죠. 한참 인기 끌었던 사랑을 그대 품 안에 타이틀곡 띄워드릴게요. 충남 공주시 봉황동에서 김지수 씨가 신청하셨네요. 띄워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MBC 사람이라는 걸 티를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요. MBC 미니 시리즈 M의 주제가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난 너를 몰라. 이 드라마가 그렇게 무섭다면서요. 저는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해진 것 같아서 끝곡은 아주 따뜻한 곡으로 골랐습니다. 일단 중국 영화 음악 CD를 그동안 못 받으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오랜만에 뽑았습니다. 이분은요. 서울 송파구 잠실일동의 정연수 씨예요. 속달로 엽서를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벌써 날짜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네요. 8월 13일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 주연이의 생일이라고 친구 주연이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는데요. 속달로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영화음악 CD 보내드릴 테니까요. 친구와 함께 들으세요. 자, 마지막 곡은 서울 중랑구 묵이동의 문일영 씨 그리고 하이텔로 정재성 학생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You Call It Love 중에서 You Call It Lov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